소름이 돋는다고 하죠. 갑자기 무서움을 느끼거나 아니면 맨살에 찬바람이 났을 때 피부가 오돌도돌하게 변하는 그런 신체적 현상을요.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이렇게 소름을 돋게 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기억 속에 남아있는 감동적인 음악입니다. 제 경우에는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이나 디퍼플의 에이프릴 이런 음악을 그 한밤중에 불을 다 끈 상태에서요. 편안히 듣고 있으면 알 수 없는 떨림 같은 게 내부에서부터 흘러나와서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영화음악도 마찬가지예요. 미션의 가브리엘스 오보 이거를 듣고 있으면요. 눈앞에 그 영화의 감동적인 장면들이 더해져서 떨림이나 소름의 강도가 고조됩니다. 역시 음악은 인간의 감정을 움직이는 최고의 예술인 것 같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영화 막달라나 중에서 성가곡 한 곡 들려드렸습니다. 아, 사실 저희가요, 이 제목과 작곡가를 알아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강남구 대치동의 세용 씨가요, 막달라나에 나오는 이 곡을 듣고 싶어서 여러 방송사에 11번이나 신청의 엽서를 보내셨다고요. 죽어도 듣고 싶은데 하면서 엽서를 보내주셔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자료를 구하기 전에 미리 들려드렸습니다. 저희가 다음에요. 이 제목, 작곡가 다 알아가지고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오늘은요. FM 영화음악 92년 송년 특집의 마지막 시간이죠. 청취자분들께서 뽑아주신 올해의 영화음악 베스트 10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보내주신 엽서 가운데는요. 그 가장 좋았던 영화음악란에 그냥 영화 제목을 쓰신 분들도 많았고요. 또 주제가나 특정 삽입곡의 곡명을 써주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영화 그들만의 리그 이렇게 적은 분이 있는가 하면요. 특별히 그 영화에 삽입된 마돈나의 This Used to be My Playground 또는 빌리 조엘의 In a Sentimental Mood 이렇게 쓴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데요. 영화음악이라고 하면요. 두 가지로 나뉘죠. 일단 그 영화를 위해서 작곡가가 특별히 작곡한 오리지널 스코어가 있고요. 또 그 분위기에 맞춰서 옛날 곡이나 아니면 다른 작곡가에게 의뢰해가지고 곡을 삽입한 그런 삽입곡이 있습니다. 영화 그들만의 리그 같은 경우를 보면요. 전체 음악은 한스 짐머가 맡았습니다. 하지만 영화 속에서 마돈나의 This Used to be My Playground라든지 빌리 조엘의 Inner Sentimental Mood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삽입곡인 셈이죠. 아, 저희가 그래서 오늘 선정 기준을 하나 마련했는데요. 오리지널 스코어랑 삽입곡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그냥 해당 영화의 득표수를 계산했습니다. 그러니까 삽입곡이나 오리지널 스코어 구별 없이

힘과 희망을 주는 소설이죠. 소설 토정 비결이요? 한국인이라면 읽어야 할 책 아닌가요? 전 감동으로 밤을 꼬박 샜어요. 선도의 대가 토정 이지함. 그 목소리가 들려온다. 소설 토정 비결. 도서출판 해냄. 영화음악 베스트 10 10위는요 273표를 얻은 영화 마농의 샘이 차지했습니다. 프랑스 프로방스 지방의 전원을 배경으로 울려 퍼지던 이 방금 들으신 하모니카 소리. 마농의 샘 이 작품의 음악을 맡은 장클로드 푸티는요 베르디의 운명의 힘 서곡에서 테마 뮤직을 따왔습니다. 특히 이 테마곡에 세르주 라마가 가사를 붙여서 노래한 마농, 이것은 연주와는 또 다른, 아주 또 다른 맛을 느끼게 했습니다. 자, 9위입니다. 9위는 영화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이 작품의 전체적인 음악은 한스 짐머가 맡았습니다. 그는 이 영화 외에도 레인맨, 분노의 영류, 셀마와 루이즈, 또 요즘 상영되고 있는 파워 오브 원, 이런 아주 많은 영화들에서 음악을 맡았는데요. 현재 가장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영화 음악가죠. 아, 이 영화에는 마돈나의 This Used to Be My Playground, 그리고 캐롤 킹의 Now and Forever, 빌리 조엘이 부르는 엘라 피츠럴드의 옛 노래 In a Sentimental Mood, 이런 여러 노래들이 삽입돼서 사운드트랙의 가치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돈나의 이 노래 This Used to Be My Playground는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저작권을 마돈나가 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영화 속에 삽입된 마돈나의 노래 들어볼까요? This used to be my playground. that's too much to ask. This used to be my playground. This used to be my childhood dream. 음악을 제게 한 곡 꼽으라고 하시면요, 저는 작년 말서부터 시작해서 올해로 넘어왔던 영화 그 다잉령의 영화 음악을 꼽고 싶습니다. 작년 10월 FM 모닝쇼를 처음 맡으면서 저희가 후 시그널로 준비한 것이 다잉령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영화가 개봉되지 않았었고요. 이후에 개봉된 이후에 극장에 가서 보니까 그 같은 테마를 가지고 여러 편곡으로 그 테마곡들이 바뀌어져 있는 그런 영화음악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FM원쇼에서 후 시그널로 사용한 그 음악보다는 피아노와 또 중간에 케니지의 그 색소폰 연주가 곁들인 컴팩트 디스크에는 13번째로 되어 있습니다. 제목은 기억이 안 나고 13번째다라고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바로 그 음악이 제게 있어서는 저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다주는 음악이다라고 그래 이거야 라고 발견한 음악입니다. 그 음악은 누구와 함께 듣기 위한 그런 음악이기보다는 저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을 때 그리고 무언가 결정을 해야 될 때 또 마음을 좀 평온하게 하고 싶을 때 꼭 권해드리고 싶은 음악입니다. 다잉령의 컴팩트 디스크 13번째 음악을 저는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FM 모닝쇼의 진행자인 유열 씨가 뽑으신 영화 다잉령은 모두 312표를 얻어서요 8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다잉 영의 음악은 제임스 뉴튼 하워드가 맡았는데요. 그는 원래 엘튼 존의 키보드 주자로 명성을 얻었죠. 조지 벤슨이나 셰어 이들의 노래를 작곡하고 레코드 제작까지 해주던 실력파입니다. 주로 현악기를 사용해서 인간의 감성을 섬세하게 표현해주는 것이 이 제임스 뉴튼 하워드의 특징입니다. 자, 8위를 차지한 영화 다잉 영 중에서 듣겠습니다. 유열 씨가 권해주신 그 13번째 곡 들어볼까요? 케니지의 색소폰과 제임스 뉴튼 하워드의 피아노가 아주 멋지게 어우러지는 곡입니다. I'll never leave you. 영화 다잉 영 중에서 I'll Never Leave You, 케니지와 제임스 뉴튼 하워드의 연주였습니다. 자, 이제 7위입니다. 7위는요, 탐 크루즈와 니콜 킷만 부부가 주연한 론 하워드 감독의 Far and Away가 차지했습니다. 모두 336표를 얻었네요. 이 영화의 음악은 30년 동안이나 영화 음악만을 해온 존 윌리엄스가 맡았습니다. 그는 61년에 영화음악계에 뛰어들어서요. 주로 그 서스펜스 대작들인 포세이돈 어드벤처, 타워링 이런 데서 영화음악을 맡았고요. 또 영화 스타워즈로는 아카데미 최우수 음악상을 타기도 했습니다. 오랫동안 그 보스턴 팝스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로 활동했다고 하죠. 자, 이 영화 Far and Away에 삽입된 노래 애냐의 Book of Days는요. 영화 맨 마지막 장면에 흘러나왔었죠. 잘 아시겠지만 애녀는 아일랜드 출신의 뉴에이지 음악가입니다. 자, 7위를 차지한 Far and Away 중에서 Book of Days 됐습니다. can think of you. Caught up in circles, confusion is nothing new. Flashback, four nights, almost left behind. Suitcase of memories, time after sometimes you picture me. I'm walking too far ahead. You're calling to me. I can't hear what you've said. Then you say, go slow. I fall behind. The second hand unwinds. If you're lost, you can look and you will find me. Time after time. If you fall, I will catch you, I'll be waiting. Time after time. If you're lost, you can look and you will find me. Time after time. If you fall, I will catch you, I will be waiting. Time after time. Fades and darkness has turned to gray. Watching through windows, you're wondering if I'm okay. Secrets stolen from deep inside. The drum beats out of time. If you're lost, you can look and you will find me. If you fall, I will catch you, I'll be waiting. Time after time. 영화 댄싱 히어로에서 여주인공 타라 모리스가 직접 부른 Time After Time이었습니다. 오늘 6위는요, 이 호주 영화 댄싱 히어로가 차지했습니다. 영화 속에요, 이 클래식에서부터 라틴 리듬으로 편곡된 유명 팝송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 음악이 선보이고 있죠. 호주의 작곡가 겸 키보드 주자인 데이빗 허쉬필드가 음악을 맡았습니다. 영화에 삽입된 클래식과 라틴 음악 모두 그가 재편곡한 것이라고 하죠. 자, 6위 영화 댄싱 히어로 중에서 들으셨습니다. 이제 5위입니다. 5위 곡은요, MBC FM 음악사랑을 진행하시는 최명계 씨로부터 들어볼게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 음악은 올해, 사실 그렇게 뭐 극장 가서 영화를 자주 볼 수 있는 기회는 없어요. 실은 뭐 정말 마음을 먹고 가지 않는 한 별로 없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음악사롱이란 그 프로를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또 음악을 많이 알게 되잖아요. 접하게 되는데, 사실 영화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시간이 없어서 못 봤는데 꼭 보고 싶어요. 그 영화 보디가드에서 휘트니 휴스턴의 그 노래한 I Will Always Love You. 글쎄요, 뭐 영화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은, 그 노래로서, 영화를 보지 않았지만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 휘트니 휴스턴의 그 음색을 들으면서 이 영화가 사랑 얘기일 거다, 아마 저는 짐작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강한 비트 부담도 그 휘트니 휴스턴의 그냥 맨 목소리로 나오다가 얇게 깔리는 그 여러 가지 배경음악이 아마도 정말로 어떨 때 들으면은요 막 소름이 끼치는데, 저만의 느낌은 아니겠죠. 그래서 참 좋습니다. If I should stay, I would only be in your way. So I'll go. But I know I'll think of you every step of the way. And 저희가 이 베스트 집계를 위해 엽서를 보내주십사고 말씀드린 한참 후에 개봉됐는데도 5위를 차지했습니다. 좀 더 일찍 개봉됐더라면 아마 조금은 더 높은 순위를 기록하지 않았을까 생각되네요. 영화 바디가드 중에서 휘트니 휴스턴의 I Will Always Love You였습니다. 자, 이제 영화 음악 4위입니다. 4위는요. FM은 내 친구의 진행자 김현주 씨도 선정해 주신 곡입니다. 제가 좋아했던 영화 음악이요. 영화 음악은 아마 러쉬 우리나라에서 개봉은 되지 않았지만 그 비디오 테이프로는 전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 두 형사가 마약 수사를 위해서 뭐랄까요. 그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죠. 마약 수사를 하기 위해서 스스로 그 마약을 체험하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 중독자가 됐다 그래야 되나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그런 스토리인데 그 영화 음악 중에서 에릭 클랩튼이 직접 작사 작곡 또 노래를 했죠. 그 통기타 연주 Tears in Heaven 너무나 그 가슴에 와닿는 그야말로 에릭 클랩튼의 그 죽은 아들을 그리워하면서 부정을 가득 담은 그런 노래가 아닐까 싶어요. 특히 요즘같이 한겨울에 눈이 내리는 날 그런 음악을 듣고 있으면은 가슴도 뭉클해지고 눈물이 후두둑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음악이라서 참 좋아합니다. 예, 바로 영화 러쉬가 4위를 차지했습니다. 아, 이 영화는 여류 감독 릴리 피니잔에게 데뷔작인데요. 그보다는 이 에릭 클랩턴이 영화 음악을 만들었다는 것, 그것이 더욱 관심을 끈 영화였습니다. 에릭 클랩턴은 이 영화 외에도요, 리셀 웨폰 3편에서 사운드 트랙을 담당했었죠. 자, 김현주 씨가 눈물이 후두둑 떨어질 것 같다고 하신 그 곡 듣습니다. 에릭 클랩턴의 노래입니다. Tears in Heaven. all the things that we've been through. You should understand me like I understand you. Now, baby, I know the difference between right and wrong. I ain't gonna do nothing to upset our happy home. We only act like children when we argue for the fight. Our own funny moves. I've got mine. Woman, you got yours too. Just trust in me like I trust in you. As long as we've been together, that should be so easy to do. 오늘 3위를 차지한 영화 My Girl 중에서 If You Don't Know Me By Now, 해럴드 멜빈과 블루 노트스의 노래였습니다. 영화 My Girl은 아까 소개해드렸던 Dying Young의 제임스 뉴튼 하워드가 음악을 맡았는데요. 좀 전에 들으신 곡 외에도 주제가 Temptations의 My Girl, 그리고 CCR의 Bad Moon Rising 등 그 올드 팝들이 아주 적절하게 사용됐었습니다. 자, 이제 2위입니다. 2위는요, 별밤지기 이문세 씨가 소개해드립니다. 올해 영화 음악들이 정말 다른 어떤 해만큼이나 주옥 같은 음악들이 많이 탄생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한 곡을, 제가 마음에 들었던 곡을 꼽으려 한다면, 얼마 전에 개봉됐었던 그 부메랑이라는 영화, 거기에 삽입된 Boys to Men의 End of the Road라는 곡이죠. 보이스 투 맨 자체도 아주 훌륭한 보컬리스트들이지만은 그 영화하고 그 음악하고가 너무 참 잘 맞아떨어지는, 예, 영상과 또 음악이 아주 너무 참 잘 조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이스 투 맨의 End of the Road를 저는 꼽고 싶습니다. 912표를 얻어서 2위를 차지한 영화 부메랑 중에서 End of the Road였습니다. 자, 이제 1위를 발표하기 전에요. 엽서 추첨을 하겠습니다. 자, 제 앞에 이 책상에 엽서가 산더미가처럼 쌓여있는데요. 이 중에서 지금 한번 몇 장을 뽑아보겠습니다. 박성우 씨, 광주 직할 씨, 동구 지산일동의 박성우 씨, 그리고 대구 동구 율하동의 박영주 씨.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신세계 아파트의 김수지 학생. 서울 용산구 동부 이촌동 한신 아파트의 임영진 학생. 그리고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포일 아파트의 강혜수 씨, 서울 성북구 석관일동의 이동숙 씨, 대구 직할시 중구 대봉 2동의 박상숙 씨, 서울 노원구 상계구동의 최윤정 씨, 대전 직할시 중구 유천 2동의 김혜정 씨, 충북 충주시 교현 1동의 이상준 씨, 경북 문경군 농안면의 손미숙 씨, 순천시 동회동 56-11 박하나 씨, 대구 직할시 수성구 만촌동의 성문세 씨, 서울 송파구 잠실본동의 오소민 씨, 서울 성동구 중국 2동의 한수진 씨, 여기는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의 곽미성씨, 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중동의 최지연씨, 서울중구 신당 4동의 유하숙씨, 경기 부천시 중구 원종동의 서은주씨. 자,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뽑아볼까요? 서울 용산구 이태원 2동의 이승원 씨. 자, 이분들께는요, 저희가 선물을 대까지 우송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1위입니다. 예, 1764표를 얻었습니다. 영화도 역시 1위를 했죠? 영화 미녀와 야수입니다. 이 영화는요, 그 작사가 하워드 애시먼이 에이즈에 걸렸다고 하죠. 이 에이즈에 걸렸는데도 사력을 다해서 이 음악에 매달려서 결국은 최고의 걸작을 남긴 셈이 됐습니다. 영화 미녀와 야수의 주제가 뷰티 앤 더 비스트와 함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자, 여러분 편한 밤 되세요. Please.